스튜디오를 같이 쓰다 보니 너무 일찍 오면 앞 시간대 프로그램에 방해가 될 수 있고요. 너무 늦게 오면 방송사고가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일찍도 늦게도 아닌 시간에 와서 빠르고 정확하게 교대를 해줘야 합니다. 이거 약간 그 이어달리기 할 때 같지 않나요? 이어달리기는 바통을 제대로 넘겨받아서 열심히 달린 다음에 다시 잘 넘겨줘야 하잖아요. 라디오도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앞 시간대에 이어서 제 시간을 잘 채우고 뒷 시간대에 잘 넘겨줘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하면 큰일 나죠. 오늘도 이렇게 편하게 8시에 문을 열게 해준 앞팀 저희 선배님들 존경하고요. 뒤에 계신 선배님들도 잣대 때립니다. 저도 이 2시간 여러분이라는 바통을 이어받아서 잘 완주해볼게요. 여기는 영스위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영스위트 첫 곡은요. 옥상 달빛의 달리기로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생방송 풍경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앞팀과 뒷팀의 교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이어달리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어달리기는 정말 초등학교 때 이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약간 그런 저희가 그 아이돌분들이 나가는 육상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어달리기를 해봤던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요런 게 이어달리기 아닐까라는 이게 듭니다. 생각이. 근데 제가 출근길마다 항상 뛰거든요. 가끔가다 이렇게 뛰면은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뭔가 되게 반겨주는 느낌 들지 않아요? 뛰면은?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안녕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저는 뛰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누구 하나 실수하면 안 되는 이어달리기처럼 오늘도 무사히 문을 열게 해준 저희 앞팀의 선배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예. 뒤팀 선배님들도 잘 부탁드리고요. 제 앞 시간인 우리 박수현의 러브게임에서 끝곡으로 저희 신곡을 또 틀어주셨습니다. 아, 또 저희 노래가 나왔던 그 첫날에도 마지막 곡으로도 틀어주시고, 아, 어제는 제가 퇴근길에 또 듣다가 그 배성재 선배님 그 라디오에서도 저희 노래를 또 틀어주시고, 아, 또 딘딘 선배님 라디오에서도 제 노래를 틀어주시고,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가족이죠? 패밀리다, 패밀리. 선배님들 제가 아주 존경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화이팅! 네. 그리고 바통은요, 우리 바로 청취자분들,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오늘 2시간도 한번 잘 듣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030님, 완디, 방금 전에 러브게임에서 Feel My Rhythm 틀어주신 거 들었어요. 네! 그래서 들으면서 완디가 좋아하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Feel My Rhythm 진짜 중독성 있어서 자꾸 귀에서 맴돌아요. 오늘 교수님 강의 듣는데 머릿속에서 Feel My Rhythm이 배경음악으로 깔려가지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수업이 되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머릿속에서 요 배경음악이 계속 깔린다면 수업을 제대로 들으신 게 맞나요? 저는 멀티가 잘 안 돼서 뭐가 하나 생각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아, 그래도 아름다운 수업이 됐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장세현님, 그렇네요. 같은 스튜디오면 분주하게 바꾸시더라고요. 오늘도 후다닥 잘 맞춰서 들어왔네요, 완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바로 뒤에 분들, 뒤에 있는 DJ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바로바로 체인지를 해주세요. 정리도 막 해서 나가주시고.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소연 언니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4100님, 라디오를 듣다 보니 웬디 씨는 덕이 많은가 봐요. 아침엔 김창환 님이, 저녁에는 박수현 씨가 웬디 씨를 언급하면 응원하더라고요. 저도 늘 응원합니다. 2시간 즐겁게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김창환 선배님이 또 응원을 또 해주셨군요.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제가 그래도 저기 그 SBS는 제가 또 막내, 요거 막내 그 DJ잖아요. 아, 말하기 왜 이렇게 부끄럽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선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끄럽네요. 이민재님, 저도 오늘부터 출석해보려고 해요. 아! 출첵 출첵. 어,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와 쭉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들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웬디 데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택배로 받는 롤팩 매트리스. 우후!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Lay no,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더 업그레이드된 신제품 레이노 팬텀 2를 검색해 보세요. 살리고 싶나? 그럼 담궈. 가마솥에 촥! 묻혀. 골간장을 듬뿍 이제 부셔. 누룽지를 팍. 입맛 살리는 바삭 누룽지 치킨 탄생. 착한 오랑 맛있는 오랑 노랑 통닭. 입맛 살고 싶어? 그럼 시켜. 원할머니 오셨다. 원할머니 보쌈 자기소개하기.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완성.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인천 월미도에 초대형 뽀로로 테마파크가 들어온대요. 우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100% 상업시설에 10년 임대 확정까지. 도심형 뽀로로 테마파크를 인천 월미도에서 만나보세요. 분양홍보관 운영 중. 분양문의 1877-6582. 무궁화신탁. 영어를 아이가 신나게, 영어를 아이가 즐겁게, 영어가 재밌는 아이는 잉글리시 아이죠. 스피킹 잘하는 아이고, 라이팅 잘하는 아이도, 영어를 잘하는 아이는 잉글리시 아이죠. 초등부터 중등까지 살아있는 진짜 영어. 이상교육 잉글리시 아이.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자담치킨 왜 맛인지 아세요? 잘 걷고 뛰고 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싱싱하고 쌩쌩하고 스트레스 1도 모르는 닭으로 만든 치킨. 자담치킨이 맛있는 건 자연스럽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치킨.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 훌쩍 알러지엔, 간질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 UCB제약. 안녕하세요, 청년 피자를 사랑하는 태연입니다. 때로는 달콤하게, 가끔은 담백하게, 오늘은 또 부드럽게. 가장 요즘의 탱스테이. 언제 어디서든 내 멋대로 내 맛대로. 저 태연이와 함께 청년 피자 한 판 하실래요? 평범한 오늘을 특별하게 청년 피자.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웬디의 영스트리트. 완소들과 함께라면 Everyday Happiness. 매일 달라지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Today is Wendy. 오늘은 완소 여러분들의 공감 문자를 받아볼 건데요. 2096님이 남겨주신 사연 먼저 읽어볼게요. 완디, 저는 요즘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려고 노력 중이에요. 회사도 즐겁게 다니고 있고 최근에 새로운 일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일러스트 디자인 강의를 듣고 있답니다. 언젠가는 제 부캐가 디자이너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네요. 우리 2096님. 회사를 본업도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열심히 일도 하고 또 집에 와서 취미로 일러스트 디자인을 강의를 듣지만 그걸 나중에 언젠가 또 부캐로 디자이너로 되고 싶으시다고. 근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라인 강의로도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돈만 얼마 정도 딱 내면은 뭐 첫 번째 수업, 두 번째 수업에서 짜르르 강의를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뭐 베이킹이나 요리나 캘리그라피나 영상 편집이나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음악 작곡이나 그런 거 하는 거나 작사하는 거 그런 것도 강의로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그 편집이나 만드는 작곡하는 것도 한번 온라인 강의로 들으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부캐를 말씀하시니까 우리 영스트리트 제가 소화하고 있는 그런 부캐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완부장부터 시작해서 집밥 완선생, 디자이너 손, 완소마켓 쇼호스트, 선생 왕 아주 많죠. 예. 제가 이걸 지금 말을 하면서도 부끄럽지만 내가 이런 걸 다 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 기분이 좋네요. 근데 요즘에 또 부캐 전성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사연을 받아볼까 해요. 내 부캐를 소개합니다.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사로 변신해요. 저희 집 고양이님 화장실도 치워드리고 장난감으로 열심히 놀아드리고 퇴근해도 바쁘네요. 전 주말마다 침대가 돼요.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핸드폰 하다 보면 전 어느새 침대와 한 몸이 되어 있더라고요. 등등. 완소 여러분들이 가진 다양한 부캐들을 보내주세요. 사소하고 재밌는 사연들도 환영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 뽑아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사연 받아볼게요. 환불 원정대의 Don't Touch Me. 왔습니다. 환불 원정대의 Don't Touch Me. Today's Wendy. 오늘은 여러분들의 공감 사연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내 부캐를 소개합니다. 우리 완소들의 부캐는 뭔지 하나씩 만나볼까요? 7006님. 제 부캐는 운전기사입니다.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는 시골에 살다 보니 아이들을 여기저기 데려다줘야 해서 아주 힘들지만 그래도 뿌듯한 부캐를 가지고 있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부캐가 운전기사시군요. 아, 네, 아이들을 데려다주면은 아이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환한 미소도 짓고 또 인사도 잘하는 아이들은 되게 인사 되게 잘하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3915님, 저의 부캐는 사진사입니다. 여행사진, 졸업사진 등등 사진이 필요할 땐 제가 사진사가 되어요. 찍히는 것보단 찍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완디는 사진 찍는 게 더 좋나요? 아님 찍히는 게 더 좋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직업이 이래서 많은 분들이 찍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 차라리 찍어주는 게 좋은데 제가 찍어줬을 때 멤버들이 그닥 마음에 들어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스킬이 없는 걸로 예, 찍는 걸 좋아하지만 스킬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4210님, 10년간 평일에는 호텔 디자이너로 3년 전부터는 주말엔 작은 그 수제잼 가게 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언젠가 잼 가게가 본업이 되는 날이 오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수제잼! 너무 맛있잖아요. 일반 파는 잼들도 맛있지만 수제잼을 먹어보면 수제잼만 계속 사 먹는다고 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언젠가 이게 본업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입소문을 타고 하면은 그게 이제 엄청 핫해지고 유명해지겠죠. 화이팅! 외쳐드리고 싶습니다. 8271님, 집에서 동생과 보드게임을 하는데 그때마다 숨어있던 부캐인 승부사가 튀어나와요. 특히 내기를 걸면 진 적이 없어서 어쩔 땐 눈치껏 동생한테 져주기도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8271님은 완소시긴 한데 저랑 정반대시네요. 왜냐면 전 내기를 하진 않지만 뭐 어떤 게임을 하면은 전 항상 집니다. 이기질 않아요. 또 그때 뭐 벌칙도 막 곱하기 2 곱하기 4 막 이렇게 벌칙도 진짜 많이 걸리고. 와, 부럽네요. 내기를 걸면은 진 적이 없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전 항상 져가지고. 아, 동생분도 기분이 좋겠네요. 자기가 이기면. 네. 0801님, 제 부캐는 E가 되고 싶은 INFP입니다. 아,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완소입니다. 제가 E가 되고 싶은 ISFP거든요. 가끔씩 이제 ESFP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친구들이 많이 사귀는 것도 좋지만 뭔가 내 친구들을 한정적으로 딱 만들어두는 거, 약간 오랫동안 나와 함께 갈 사람들만 있어도 그게 행복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9632님, 전 낮에는 회사원이고 저녁에는 대학원생, 그리고 주말엔 골프를 즐겨하는 꼴린이에요. 요즘 라운딩 가기 딱 좋은 날이라 주말마다 바쁘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열심히 멋진 삶을 사시는 것 같은데 낮에는 회사원이고 저녁엔 공부하는 대학원생, 그리고 주말엔 또 취미까지 딱 해서 골프로. 이야, 뭔가 스트레스를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를 골프를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아, 너무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현정님, 제 부캐는 바리스타예요. 혼자서 커피 내려서 바리스타인 척하면서 마시고 있네요. 제 유일한 저녁 취미생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바리스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취미로 커피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다가 바리스타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지금 최근에 제 동갑내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문자를 하다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야, 너 커피 좋아하더니 바리스타까지 자격증까지 땄어. 멋있다 하면서 다음에 내가 한번 커피 내려줄게 이랬는데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1265님, 저의 본캐는 간호사, 부캐는 작가입니다. 두 가지 캐릭터의 성격이 전혀 다르고 제가 이 두 가지의 직업들을 사랑하는 형태도 달라서 가끔은 두 가지 중에 제 진짜 모습이 뭔지 헷갈릴 때도 있는데요. 본캐도 부캐도 결국 다 제 모습이겠죠. 가끔은 다재다능한 제가 벅차게 좋을 때도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근데 정말 느낌이 되게 다르네요. 본캐는 간호사시고 부캐는 작가인데. 근데 저도 웬디로서, 레드웨이 웬디로서 무대에 섰을 때와 또 라디오 그 DJ로서 완디로 또 앉아있을 때랑 느낌이 또 다르고 보여지는 것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캐도 부캐도 모두 다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 완소분들은 다양한 재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뿌듯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우리 완소들의 사연들 만나봤고요. 오혁의 소녀 듣고 완소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드는 2부 웬디 데이로 돌아올게요.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뭐 남은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가는 구름을 보면 찾고 싶은 이의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최근 운영 자금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출처가 불분명한 앱 또는 URL 주소가 문자로 올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정보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와서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보기관은 결코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입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고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끝나지 않은 흥행 신화를 이어갈 레전드 캐스트. 류정한, 홍광우, 신성룡. 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선택.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샤롯데 시어터에서 지금 공연 중. 내일 아침 5성급 호텔에서 눈뜰 수 없다면 당신의 침실엔 베스트 슬립이 필요하다. 30년 수면과학으로 완성된 최상의 숙면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성급 호텔의 편안함. 프리미엄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 정보. 이번 시간 브레인 포그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했죠.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치료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인지기능 저하가 지속된 케이스가 전체 인원의 30%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특별한 신경학적인 손상의 근거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시기와 연결된 갑작스러운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를 코비드 브레인 포그로 부르고 있답니다. 코로나 대국민 심층 상담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접한 브레인포그 관련 증상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였는데요. 내담자들은 당혹감뿐만 아니라 무력감과 두려움까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내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마음좋지 용쌤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더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웬디로 시작해서 웬디로 끝나는 달콤한 시간. 웬디 데이! 웬디의 업데이트 2부 시작했습니다. 완디와 완소만을 위한 코너, 웬디 데이! 이 시간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채워가는 시간이죠.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 이 시간을 통해서 진솔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궁금한 질문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김사라님, 기분이 저조하다고 하니까 회사 동료가 웬디 라디오 들어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길래 들으러 와봤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잘 찾아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제 웬디 데이여가지고서 제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타임이긴 하지만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놀러 오시면 제가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 보내드리고 에너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와주세요. 예. 0801님, 오늘 수업 끝나자마자 레드벨벳 따끈따끈한 새 앨범을 받았어요. 영스 들으면서 앨범을 열었는데 완디 보라트 포즈를 취한 포카 나왔어요. 이거 혹시 데스티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제가 운명을 참 좋아하죠. 데스티니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는 운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운이 좋았던 걸로. 왜냐면 저도 이제 저희가 회사에서 저희들을 위한 CD를 받으면 누구 포카가 나올까 되게 기대되거든요. 내 포카가 나왔으면 좋겠다. 내 지인들 드리는 거는. 근데 제 포카가 안 나올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운명이라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석호님, 아니 완디 뒤에 저 꽃풍선 계속 보다 보니까 정이 드는 게 아니라 완디를 음산하게 노려보는 구도가 된 것 같네요. 아무래도 기분 탓이겠죠? 라고. 넌 나만 바라봐. 저만 바라보는 거죠. 예. Feel my 영스라고 또 되어 있고 Feel my 레벨. 레벨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만큼 저를 향한 우리 작가님들이 꾸며주신 건데 저에게 향한 그런 사랑과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어서 저 풍선이 저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맞나요? 아, 예, 예. 보라트로. 보라트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순서는요, 3월 21일 레드벨벳 컴백을 기념해서 마련해봤습니다. 이번 신곡들을 들어보고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퀴즈를 풀어 마이 리듬. 여러분, feel my rhythm 아닙니다. 퀴즈를 푸는 거니까 풀어 마이 리듬입니다. 오, 되게 좋은 건데요. 이 시간에 저희 신곡 관련 퀴즈를 함께 풀어보고 선물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만나볼게요. 이번 타이틀곡 Feel My Rhythm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나가겠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Feel My Rhythm 뮤직비디오에서 저 웬디가 땡땡을 향해 헤엄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저는 무엇을 향해 헤엄을 쳤을까요? 뮤직비디오를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바로 맞히실 수 있고요. 안 보신 분들은 너튜브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 알려드려도 되나요? 몇 분 몇 초인지? 네, 2분 3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끊어서 보시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만 조회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요 땡땡이 나와요. 예, 바로 제가 시간을 얘기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드렸지만 거기로 점프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스토리라인도 있으니까 보세요. 네. 제가 요거를 땡땡을 잡을 때 와이어를 탔어요. 제가 태어나서 와이어를 처음 타고서 촬영을 했는데 제 배에도 이렇게 크게 묶어주시고 발목 양쪽에도 와이어를 차가지고서 와이어 되게 무서워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으로 경험한 거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와이어 타면서 오! 너무 재밌는데요? 막 이러면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신곡 Feel My Rhythm 뮤직비디오에서 무엇을 향해 헤엄쳤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Red Velvet의 Feel My Rhythm. 왔습니다. Red Velvet의 Feel My Rhythm. 저는 이번 신곡 Feel My Rhythm 뮤직비디오에서 무엇을 향해 헤엄쳤을까요? 심덕현님, 나를 향해 헤엄쳤어요. 이야, 혹시 뮤비 출연을 하셨나요, 우리 심덕현님? 나를 향해 헤엄쳤어요. 신경희님, 로또 복권을 향해 헤엄쳤어요. 혹시 그 당첨된 복권이라면 좋겠네요. 3915님, 쿨팝 치킨을 향해 헤엄쳤어요. 역시 웬디 데이를 맞이해서 아주 답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안승태님, 수박을 향해 헤엄쳤어요. 수박도 유명하죠. 우리 수영이가 컴백했을 때가 데뷔했을 때 솔로로 수박을 먹으면서 울었던, 그래서 수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7159님, 달러를 향해 헤엄쳤어요. 돈을 보고 헤엄쳤다는 말씀이신 거죠? Feel my rhythm이 되게 고급져서 돈 느끼... 돈, 알겠습니다. 4210님, 제가 만든 수제잼을 향해 헤엄쳤어요. 와! 수제잼 아주 좋습니다. 4433님, 코알라를 향해 헤엄쳤어요. 내가 왜 내 입으로 코알라를 얘기를 했을까요? 예. 우리 완서분들은 잊지 않고 저를 항상 8시부터 저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코알라를 잊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했죠? 뭐 제가 얘기했으니까. 예. 코알라를 향해 헤엄쳤어요. 정답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딸기였습니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오늘 추가로 10분에게는 컴백 기념으로 선물 플러스 치킨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13님, 정답 딸기요. 저는 귀농 2년차 딸기 농산꾼입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에서 지내보니 불편한 것보다 좋은 게 더 많아요. 저희 딸기 드시러 충남 논산으로 오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근데 우리 완서분들도 그렇고 딸기 철이 이제 끝나가긴 한데 딸기가 진짜 맛있잖아요. 딸기가 들어간 디저트도 진짜 맛있고 딸기 라떼도 맛있고, 저도 딸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충남 논산으로, 우리 5413님이 귀농하고 계시는 충남 논산으로 가서 한번 딸기를 먹어보고 싶네요. 4797님, 근데 정말 뮤비에서 딸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궁금한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완디는 촬영하며 들은 거 있나요? 저는 그냥 이번에 저희가 그 클래식을 또 함께 했고, 저희가 겨울 그리고 뭐 여름 이렇게 나눠진 멤버도 있고, 슬기는 아니었지만, 딸기가 무슨 의미일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오픈 대답으로 열려놓고 있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모든 회사 아티스트분들의 뮤직비디오나 그런 게 나가면 많은 분들이 되게 추측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예. 딸기가 뭘지 한번 스토리를 잘 만들어주세요. 저는 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CG를 해가지고 딸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 하고서, 딸기 집는 건 진짜 딸기였지만 딸기가 이따만한 딸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날면서 한번 헤엄을 쳐봐. 네.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픈된 스토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약간의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이번 수록곡 밤볼레오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수록곡 밤볼레오 가사에서 밤볼레오는 총 몇 번 나올까요? 이거는 가사 검색해서 세보시거나 지금 노래를 들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밤볼레오 하고서 되게 높이 올라가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코러스 맛집이거든요. 잘난 척이 아니고 저희 팀의 그 코러스 한 것들을 나중에 따서 보시면은, 들으시면은 아실 텐데, 화음과 코러스를 너무 많이 쓰하니까, 그것도 좀 쨍아가 밤벌레요 이게 있고, 밤벌레요 이렇게 또 샤하게 하는 게 있고, 화음이 더 높은 것도 있잖아요. 현기증이 나가지고서. 근데 노래는 너무 좋았어요. 요거 한국 가사가 붙으면 얼마나 더 좋은 곡이 될까 하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수정 녹음도 계속 부탁드려서 했었고, 되게 열심히 이번 앨범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천형지님이 먼저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정답 3045번 에? 잠깐만요. 35번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45번이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마음이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천형지님 다시 답변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 플러스 치킨을 보내드린다고요. 치킨 맛있지 않습니까? 네. 심덕현님 나폴레옹이요? 아 저기 일단 저희 노래는 클래식 그 바흐를 말씀하시려고 나폴레옹으로 가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숫자 몇 번이 나오냐고 질문이었는데 나폴레옹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제가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금 문제는요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35번인지 45번인지 다시 보내주시고 나폴레옹이 아닌 숫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수록곡 밤블레오 가사에서 밤블레오는 총 몇 번 나올까요? 정답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게시판 무료고요. 그럼 전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문제 맞히실 수 있고 치킨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레드벨벳의 밤블레오. Open my eyes 거울을 마주했나 내 손짓 이 몸짓 달라진 저 눈빛 또 다른 날이 봐 어떤 나보다 더 맘에 들어 몰래 내일을 잠시만 빌려 벌써 끝내긴 너무 이르지 난 거쳐도 최소 나던 바람이 이 밤 어질러도 fine Dance like once in a lifetime 한껏 자유로워서 nice to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Dance for me, work for me, back. 소용없어 결국 corner. 만나는 뭘 원하건 뭘 원하건 I call the shot, I'm the hunter. 다가져 난 원하면 난 원하면 잡을 때 말 듯한 잡을 때 말 듯한 그 이상을 몰아가지 꾸준함 본능이 외쳐 난 본능이 외쳐 난 닥친 순간 whiskey yeah. Oh my gosh 다른 애들 다 이미 bad bad bad for me for me for me for me on and on 조급해져 넌 다 나 bad bad best for me for me for me Happy 여성 의류 브랜드 검색창에 핫핑 대한민국 모두 쌩쌩하세요 Alive 쌩쌩하죠 하루가 Alive 쌩쌩해요 생리가 쌩쌩하니 하루 종일 쌩쌩 비타민 Alive 하루하나 쌩쌩 비타민 Alive 건강기능식품 언제까지 씻어낼 거야? 뿌려서 흡수시키는 두피 전문 홈케어 탈모엔 테라픽 배우 김남주의 원픽 탈모엔 테라픽 엄마 오늘 저녁에도 담국이에요? 정성을 꼭 맛을 꼭 담아 아 담국 맛있는 건 다 있어 좋아 담국 담국이면 어디서든 맛집 오픈 하루 한번 하루 한포 하루 영양 열 가지 성분을 간편하게 온 가족 영양을 간편하게 뿌띠엔드로 바꿔 뿌띠엔드 영양 밸런스 습관은 뿌띠엔드로 바꿔봐 노바렉스에서 제조된 에이팜 건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격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저 화석진이 추천합니다 격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격리나라 격리나라 땅스 떡볶이 땅스 포장 전문 땅스 가성비 땅스 밀키트 땅스 땅스 떡볶이 떡볶이 땅스 우리 모두 땅스 매콤매콤 푸짐해 땅스 떡볶이 배달어플로 주문하세요 땅스 떡볶이 쏙쏙쏙쏙 리치 콜라겐 쏙 피부에 쏙쏙 리치 콜라겐 수분이 촉촉하게 리치 콜라겐 피부에 쏙쏙 리치 콜라겐 하루한 포장 쫄하게 리치 콜라겐 건강기능식품은 클리오 라이프케어 제조원 코스맥스 MBT NH톡뱅 편하게 고민 쉽고 빠른 고민 내 손안에 더 커져가니까 스마트한 금융 앱 NH콕뱅크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연세트리 들어볼래 yeah. 이것저것 찾지 않아도 돼 yeah.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돼 yeah. 누가만 봐도 실컷 놀아볼래 yeah. Yeah. Yeah. Yeah. Yeah.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즐기면 돼 연세트리 들어 웃기면 팬시한 거래 룰루랄라 영 스트릿 룰루랄라 영 스트릿 오늘도 난 영 스트릿 웬디의 영 스트릿 웬디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완디와 완소만을 위한 웬디 데이 프롬 마이 리듬 시간으로 함께 해봤고요.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서 몇 개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91님, 완디, 저는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Back For Me가 최애 수록곡인데 특히 완디의 저음 랩이 정말 중독성 있고 좋더라고요. 혹시 그 랩 파트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게 또 음악이 깔려야지만 또 느낌이 나는데 무반주로 하려니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네. I'm bossing it real nasty, but still keeping it classy. 날 가진 빛난 celebrate, 나 쉽게 내주지 않으니, 나. 아, 너무 부끄럽네요. 네네네. 아, 제가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화이팅! 박현정님, 봄이 오면 매년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있나요? 그리고 올 봄에 꼭 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다면 뭔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정말 날이 좋은 날 나가서 산책? 꽃들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봄나물들을 다 먹지를 못해서 활동이 끝나면 좀 봄나물들 위주로 또 먹고 계절 음식들을 다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어릴 적 실제 에피소드를 퀴즈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웬디 어린 시절 퀴즈를 퀴즈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름하여 웬디 퀴즈 앤 퀴즈. 제 어린 시절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제 초등학교 장래 희망에 대한 퀴즈를 냈었고요. 정답은 과학자. 였었죠. 오늘도 제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퀴즈로 낼 거고요. 상황극으로 만나볼 거니까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시간 여행 출발! 내가 6살 때였다. 옆집 친구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봤는데 아, 너무너무 부러웠다. 우와, 짱이다. 나도 가지고 싶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서 난 산타 할아버지 들으시라고 한 달 내내 장난감 이야기를 했다. 우와, 장난감 세트 가지고 싶다. 나는 장난감 세트가 너무너무 좋다. Feel my 장난감. 그리고 대망의 크리스마스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선물이 있었다. 근데 이게 뭐야? 이거 있잖아. 난 장난감 세트 가지고 싶은데 이게 뭐야? 싫어. 나는 혹시 다른 선물이 더 있을까 열심히 찾아봤지만 선물은 이 전부였다. 그래서 한동안 산타 할아버지를 미워했다. I hate Santa.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6살 때 산타 할아버지에게 무슨 선물을 받았을까요? 당시 진짜 제 앞집에 살던 친구가 저랑 거의 동갑내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친구가 진짜 으리으리한 장난감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좀 아기자기한 장난감들이 많았고 그 친구들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주방 세트, 부엌 그런 세트로 해가지고 장난감도 받고 큰 장난감들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산타 할아버지 들으라고 와, 옆집 친구가 장난감 받으면 너무 너무 좋겠다. 와, 나도 이번에 그거 받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걸로 받고 싶다고 막 어필을 엄청 했었죠. 근데 선물이 다른 선물이 또 저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제가 6살 때 저희 산타 할아버지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Mariah Carey의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노래 듣고 왔습니다. Mariah Carey의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김태환님, 이 노래를 3월에 들을 줄이야 라고 Surprise! 원래 캐롤은 1년 내내 들어도 기분 좋죠. 네. 웬디 개잼 퀘스트, 제 어린 시절을 퀴즈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 차례인데요. 저는 6살 때 산타 할아버지에게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보낸 답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024님, 정답! 땅벌레요! 아니, 밤벌레의 이유로 계속 땅벌레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목은 밤볼레오고요. 땅벌레 아닙니다. 예예. 4322님 진짜 코알라 피규어가 있었다. 과연 제가 코알라라고 불렸는데 코알라인 저에게 코알라를 선물해 주셨다. 아주 따스운 선물이네요. 예예예. 천형진님, 정답! 쇼미더머니 합격 목걸이가 있었다. 아, 제가 6살 때부터 그 쇼미더머니가 유명했었는데 그 나오지도 않았던. 2366님, 공구 세트가 왔었다? 6살에게요? 아, 내가 뭐 장난감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아 좋습니다. 6268님 진짜 슈퍼카가 있었다? 방에요? 아니 이런 모형을 말씀하시는 건가? 슈퍼카 모형 그런 거? 신경희님 한복이 있었다. 아이고 한복 크리스마스 선물로 새해가 다가오니 인사를 해라 해가지고 한복이 있었나요? 세배를 해라. 김지용님 사서삼경이 있었다. 6살인데 사서삼경 6살인데 여러분 약간 하나씩 포인트들을 놓치는 것 같아요. 네 횟수를 얘기하니까 횟수가 아닌 뭐 다른 걸 말씀하시고 6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9203님 정답! 그 시절 유행했던 바퀴 달린 신발이 있었다. 오 박미정님 주식 1주가 있었다. 아 우리 새싹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안 한다고 했는데 7766님 천상의 목소리가 있었다. 제 머리맡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주워 담아가지고 뭐 집어넣는 천상의 목소리 좋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정답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살 때 산타 할아버지께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게 뭐야 이거 환자책이잖아. 아, 난 장난감 세트 가지고 싶은데 아 이게 뭐야 환자책 싫어. I hate Santa. 네 정답은 환자책이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6살 아이에게 진짜 너무하셨습니다. 진짜 실망했어요. 저는 정말 산타를 너무 기다렸거든요.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전 산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희 언니도 똑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언니가 무력이 없다고 하지만 과연 그 나이에도 무력이 없었을까요? 저희 언니는 뭐 산타에게 바라는 건 없었지만 팝 앨범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보라 색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중에 유명했던 곡 하나가 막 셀린 디온의 노래와 조시 그로반의 그 You Raise Me Up 이래가지고 뭐 좋아 유명한 팝 뭐 몇백 해가지고 팝 100이었나 팝 몇십 해가지고 CD가 되게 많이 든 그런 CD였어요. 보라색에 되게 막 연한 파스텔 빛깔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저도 환자책이 되게 충격이었는데 언니도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네, 제가 6살이면 언니가 9살이거든요. 3살 차이여가지고서 6살과 9살에게 환자책과 팝 앨범을 주신 우리 산타 할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정답자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아 웬디 데이를 처음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웬디 데이가 끝날 때쯤 초대 가수를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노래를 한 곡 해주십니다. 요 코너를 위해서 딱 와주시는데 아 또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또 오늘은 어떤 초대 가수가 왔는지 제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셔볼게요. 네 초대 가수는요 바로 저예요. 네 접니다. 네, 이거를 왜 매주 해도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네요. 서프라이즈 저예요. 속았죠? 네. 웬디 데이라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다. 아우 더워가지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웬디 데이니까 웬디 데이에 맞춰서 웬디의 노래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뷰티 인사이드 OST인 굿바이라는 노래를 제가 OST로 불렀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웬디의 굿바이 들려드릴게요. 눈 감으면 더욱 선명해지는 게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됐어. 유리 위를 혼자서 걸어가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UU. UU 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Let's 코리아 타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업 업 성과 업 업 업 업 매출 업 반송물을 고려하라 라 라 좋아라 라 라 라 싸니까 반송물은 고려잖아 고려 기프트 반송물을 고려하라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반응 좀 만나볼까요? 김은나님, 와우, 목소리 진짜 예쁘다요. 좀 전까지 깨발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 닭고기 이끼야기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끼! 저도 약간 이렇게 하다가 그 기생 퀴즈 하다가 노래를 부르려니까 조금 민망하고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불러봤습니다. 네, 8500님, 완디, 제가 처음에 영스위트 들을 때는 초대 게스트가 온다길래 아 누구지 누구지 했는데 매주 듣다 보니 웬디가 부끄러워하는 게 너무 귀여워요. 완디 목소리 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진짜 매주 듣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 또 웬디인데 또 웬디 열심히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Mary's Lim 님께서 Thank you, Wendy. That was so beautiful.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Thank you for the comment and thank you for listening. 제 거 노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원배 님, 굿바이 땅벌레라고. 땅벌레는 언제까지? 굿바이 밤벌레요. 굿바이 땅벌레야. 아, 좋습니다. 홍서희 님, 오, 카라 세우니까 좀 멋진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은 제가 고독해 보이지 않나요? 약간? 고독. 고독하구먼. 좋습니다. 8331님, 늦은 시간 퇴근길에 영시티 들으면서 집 도착했는데도 목소리와 노래에 흠뻑 빠져서 못 내리고 있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라디오의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듣다가 어떤 재밌는 사연이나 뭐 노래가 나오면 내리기 싫어집니다. 네. 7713님, 굿바이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 정말 완수하길 잘했다. 나 웬디 완디 가수 해줘서 이렇게 멋지고 가슴을 울리는 노래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완디와 오랫동안 함께해 주시고 웬디랑도 오랫동안 함께해 주세요. 전 평생 노래하고 있겠습니다. 남유경님, 와 저 딘딘의 뮤지카이만 듣다가 오늘 영수 처음 듣는데 오자마자 웬디 라이브 듣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귀가 호강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딘딘 선배님 뮤지카이는 이제 11시부터 하는데 아, 또 이렇게 일찍 찾아와서 또 들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힘찬님, 웬디님은 광고 나올 때 뭘 보시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시에 저희 그 퍼포먼스 비디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보고 또 제가 그 이번에 저희 컴백을 하면 또 다른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빨리 돼야 돼가지고서 그것도 빨리 보내느라고 그랬습니다. 조인경님, 언니 18년도에 버스킹 했던 거 기억나요? 진짜 나중에 꼭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얘기해도 되나요? 그 삼성동의 코엑 거기서 제가 코엑땡에서 버스킹을 했었습니다. 겨울이었었고요. 그때도 굿바이를 불렀었고 저번에 웬디데이 불렀던 그댄 달라요도 불렀었고 되게 많은 노래를 불렀었는데 버스킹 언젠가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영스에서도 언젠가 꼭 한번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진봉님, 눈 감고 들으면 더 아련해지는 노래네요. 웬디데이, 시간이 웬디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서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저도 영스트를 하면서 저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민보아스님, 완디의 영스 들으면 오늘 외롭게 생일을 보내다가 완디 노래를 듣게 되니 외롭지 않은 생일을 보내네요. 고마워요 완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민보아스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보아스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미역국 꼭 챙겨 드시고 케이크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웬디 데이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들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이 시간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저희 웬디 데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레드벳의 Good, Bad, Ugly 듣고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날 향해 말해 어쩐지 좀 실망스러운 그런 날에도 가끔 잊고 싶은 순간도 어느새 웃음짓게 만들어 별일 아닌 것처럼 오늘은 또 어떤 맛일지 달콤할지 조금 씁쓸할지 천천히 하나씩 숨막 가득한 기분 이 밤이 더 얼얼하게 어떤 선택은 비롤한 사람 하지만 잠깐인걸 나도 몰래 달콤한 미감싸면 눈높듯이 지워져 피해갈 순 없는 거잖니 남김없이 즐겨보면 어때 천천히 하나씩 두근거리는 이 배지 끌린 대로 어울린 주저없이 빠져볼래 편해야 세상이 편하니까 룸패커 세상 편한 룸패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택입니다. 싸고 좋은 판촉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곰봤다! 꽃집 반쪽 선물할 때 공기팩트 곰곰이 생각했다 공기팩트 반쪽이 쉬워졌다 공기팩트 판촉물은 공기팩트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패트리스 치킨 안녕하세요. SBS 월화 드라마 사내맛선의 안유석, 김재정입니다. 얼굴 천재 CEO와 정체를 숨긴 말단 사원의 아슬아슬한 사내맛선, 퇴사 금지 오피스 로맨스, 매주 월화 밤 10시 SBS에서 사내맛선 볼까요? 창업 비결을 뜻하는 하는 말은 맷돌 탄탄 매출 탄탄 탄탄면 공방 창업 성공을 뜻하는 말은 오래가는 맛집 창업 탄탄면 공방 선착순 2천만 원 창업 혜택까지 탄탄면 공방 소형 매장에서 초대형 매출 신화 선착순 2천만 원 상당 창업 혜택까지 국내 최초 한국식 탄탄면 전문점 탄탄면 공방에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날이 따뜻해지고 옷을 가볍게 입으면서 다이어트 결심한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건강 야식 메뉴 두부장 비빔밥 함께 만들어 볼게요. 두부는 칼 옆면으로 곱게 으깨주시고요. 새송이나 양송이, 팽이버섯 등 취향에 따라 준비해 잘게 썰고 양파와 대파도 잘게 다져줍니다. 다시마루 우린물에 간장과 고춧가루, 물엿과 매실액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달군팬에 기름을 약간 두른 뒤 다진 마늘과 대파, 양파를 넣고 2분 정도 볶아줍니다. 두부, 버섯, 양념장을 넣어 자작하게 졸아들 때까지 볶다가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마무리하면 두부장이 되는데요. 따끈한 밥 위에 두부장을 올리고 여린 잎까지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되겠죠? 지구의 미래를 든든하게 친환경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수와 여행을 떠날까요 우리 같이 넓은 하늘에 걸린 구름들을 바라보며 은희와 숨을 좀 돌릴까요 우리 바람 맞으며 하늘 높이 반짝이 여자는 우연히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여자를 카페에 데려가더래. 사촌 오빠가 카페에 있다고 같이 좀 가자는 거였지. 어, 뭐야? 나 괜히 연결시켜주려는 거 아니지? 아우, 나 싫어. 그런데 친구가 웃으며 말했대. 사촌 오빠가 오늘 소개팅이 잡혀있는데 근처라 그 전에 잠깐 얼굴만 보고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같이 좀 가달라고. 머쓱해진 여자는 알겠다고 했고 같이 카페에 가게 됐어.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된 남자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멋졌대. 여자는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 와, 소개팅하는 여자 진짜 좋겠다. 여자는 오히려 인사만 하고 나오려는 친구를 붙잡고 카페에 더 있었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거든.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소개팅 여가 나타나지 않았대. 아마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된 것 같았지. 남자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웃어넘겼고 여자는 이때다 싶어 친구 그리고 남자 셋이서 카페에 남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대.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여자는 남자가 더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나오는 길에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대. 저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남의 사랑 이야기에 이어서 듣고 온 노래는요. 마틴 스미스의 봄 그리고 너였습니다. 오늘은 여자분입니다. KMR님의 사연이었어요. 여자가 친구의 사촌 오빠 소개팅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너무 괜찮았고 마침 소개팅녀가 오지 않아서 한참을 함께 대화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 첫 만남에 느끼는 게 사람을 봤을 때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 여자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남자분의 첫인상과 느낌이. 그러다 보면은 뭐 이게 이성이 아니더라도 친구여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첫 만남 때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대화가 되게 재밌다. 좀 더 얘기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또 운까지 따라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분의 소개팅녀가 일정이 생겨가지고 못 나왔다고 하니까 더욱더 대화할 시간도 많아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화를 할수록 더 호감이 생긴 여자는 남자의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죠. 연락처를 물어보게 됐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저도 만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물어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약간 용기는 없는 편이지만 이런 얘기를 받았을 때 항상 제가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남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저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홍원배님 연락처를 적어줬는데 한자였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연락처 그래 약간 연락처를 한자책 갑자기 내가 한자책을 얘기했다고 지금 한자였더라고요. 연락처를 적어줬는데 번호가 아니고 김종주님 남자분 소개팅 있었다니 또 얼마나 멋지게 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주인공분도 용기 내서 먼저 연락처 물어본 건 보면 운명까지는 아니어도 인연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는 그런 멋있는 이야기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얼마나 근데 소개팅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소개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지만 얼마나 멋지게 하고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만남에 딱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용기를 내서 물어봤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뒷사연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저희는 연애를 하게 됩니다. 남친도 그날 펑크낸 소개팅녀 대신 저를 보내준 거 아니냐고 신기하다고 가끔 이야기는 하곤 합니다. 아니 이렇게 보면 진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일은 또 모르는 것 같고 내가 몰랐던 사람과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생겨서 또 사귈 수도 있는 것 같고 아 너무 좋네요. 계속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사연자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대요. KMR님 그날의 추억이 새롭고 그때의 선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네요. 그때를 생각하니 배시식 웃음도 나옵니다. 제 사연 감사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드실 정도면 아주 행복한 연애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남자친구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완서분들도 다양한 러브스토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선페이지 남의 사랑이야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로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란 무료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관절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관절은 물론 뼈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관절을 튼튼하게 관절엔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 지금 전화주세요. 1522-6688.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마스크 쓰자 마스크 쓰자 손 편한 마스크 M플러스 코로나 막고 황사도 막는 M플러스 마스크 M플러스 100% 국내 생산 식약처 허가 마스크 M플러스 지금 바로 M플러스 마스크를 검색하세요.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조강지처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하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직한 품질 부탄가스는 역시 선연료 국민연료 선연료 만소들의 선택 왈람쥐가 돌아왔다 왈람파 소리 질러 이번에도 영수마을 대장 말람쥐가 또 찾아와 다람쥐 선물 가득 쏠 테니 각자 주머니에 차곡차곡 저장해두도록 3월의 영스위트 선물을 저 앤디가 소개합니다 온 가족 건강 다비치팜에서 맛있는 콜라겐 시카티를 정형 기술에서 귀 편한 이어프리 마스크를 잇몸 건강 위에 유니메드에서 유니덴탈 올케어 치약 숲속의 공기를 담다 비토에서 숨쉬기 편한 비토 마스크 세상의 모든 잼 안단잼에서 가벼운 저칼로리 잼 5종 더마 코스메틱 에르띠에서 에르띠 톤업 재생크림 꿀잠 자요 슬리핑 보틀에서 수면 아이템 슬리핑 보틀 땀샘 폭발 부스터 다타스에서 유산소 부스터 다타스 펫 헬스케어 비주 브랜드에서 영양보충제 플랜 패키지 웰커버 아이본 마스크에서 가볍고 완벽해진 마스크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 한국 발모과학연구소에서 힐링모엔 천연 탈모 샴푸 기능성 화장품 천수윤에서 천수윤진 마스크팩 무한리필 통큰갈비에서 식사 이용권,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편안한 잠 바디로직에서 내 몸에 맞추는 조율 베개, 현실주의 화장품 유리프에서 샤이니 키 기획 키 페이스,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AJC 코스메틱에서 멀티밤 퍼펙션 엔젤 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웬디의 영시트, 지금부터는 와니랜드 개장합니다. 수요일 운행 시작해볼까요? 여기는 와니랜드. 완소야 완소야 뭐하니 사연 쓴다. 완디는 뭐하냐고요? 완소들 소원 이뤄주죠. 오늘도 출발. 와니랜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 이뤄드립니다. 오늘 자유인권을 받은 영스 가족은 황여진님입니다. 완디, 저는 매일 영스를 잘 듣고 있는 완뭉파 완소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 강아지의 날이에요. 얼마 전 라디오에서 완디가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면 강아지가 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강아지의 날을 맞아 완디가 강아지의 입장이 돼서 완소들에게 강아지들이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3월 23일 오늘 바로 세계 강아지의 날이라고 해요. 저도 알았지만 그 오늘 출근길에 저희 팬분이 또 세계 강아지의 날에 대해서 또 오늘 언니 오늘 세계 강아지의 날인데 아셨어요? 그래서 네 알았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날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반려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유기견도 보호하고 입양을 좀 장려하는 의미로 세계 강아지의 날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영스위트를 하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우리 완소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퀴즈를 냈었었죠. 동물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동물이 되고 싶을까요? 했을 때 저는 이게 논란이 일어날 것 같지만 강아지를 뽑았습니다. 아직 유효한 것 같아요. 예. 뭔가 뛰어놀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와니랜드를 찾아준 우리 황여진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완몽이에요. 오늘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귀엽고 사랑스러운 제 친구들을 위한 날, 세계 강아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과 강아지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 완몽이가 반려견 에티켓, 패티켓을 알려드릴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일단 첫 번째, 다른 집 강아지들이 산책할 땐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많이 쳐다보거나 소리를 지르지 말아주세요. 날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놀랄 마음에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아지를 만질 땐 견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돼요. 또 견주의 허락 없이 먹이나 간식을 주면 안 돼요. 강아지들도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으니까 먹여도 되는 건지 아닌지 무조건 견주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태어난 지 두 달 이상 된 아기 강아지들은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꼭 등록을 해주세요. 그래야 혹시라도 길을 잃었을 때 집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거든요. 사람과 강아지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강아지들이 마음 편하게 꼬리를 흔들면서 뛰어놀기 좋은 세상, 우리가 함께 힘내서 만들어 보아요. 저 완몽이랑 약속 왈왈. 황여진님,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쉽지만 꿈과 환상의 나라 와니랜드 탐험은 여기까지. 내일도 와니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황여진님에게는 영스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43님, 아들이 반장 선거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자의로 나가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나가는 거래요. 아니, 친구들 추천도 아니고 쌤들 추천이라니. 아,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을 제법 하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되게 똘똘한 친구고 사회생활 말고 사회성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선생님들이 제가 아, 또 잘난 척은 아니고 초등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들이 한번 반장 선거 나가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잘난 척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난 척은 아니고 그만큼 뭔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제가 그때는 제가 나서서 친구들이랑 같이 내가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약간 리더십처럼 그런 거 보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초등학교 때. 예. 되게 다양한 매력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가보라고 한 것 같아요. 반장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화이팅! 6931님, 딸아이 저녁 먹여서 학원 보내고 라디오 들어요. 저희 딸이 초등학생 때부터 레드벨벳 팬이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도 가서 레드벨벳 공연을 봤었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네요. 아, 세월 참 빠른 것 같아요. 웬디를 비롯한 레드벨벳 모든 멤버들 늘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감사드립니다. 아, 평창 동계올림픽 그거 가가지고 저희가 매드보이도 하고 약간 수트착으로 해가지고서 멋있게 무대를 꾸몄었는데, 또 공연도 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따님분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생 제가 보답할게요, 받은 사랑들. 네. 1234님, 이제 퇴근입니다. 아, 생일날 이렇게 늦게 퇴근시키기 있기 없기. 아, 근데 왜 완디인가요? 완벽한 DJ라서 그런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DJ도 있고요. 또 웬디랑 비슷하기도 하고, 또 완이 제가 손승 완이거든요. 그래서 완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까 민보아스님도 생일이었다고 했는데 민보아스님이랑 같은 날 생일이시네요. 1234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1234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영스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끝곡으로는요,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Today was one day. 안녕, BYE. Like you would.